장을 해줘 어설픈 오단 되겠다는 그 말 너무 바보 같아 이제 내가 지겹단 그 말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만 싶어서 그저 내게 전부를 준 것뿐인데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소중하니까 나는 네 앞에선 작아져도 좋아서 지금부터라도 난 나쁜 남자가 될게 이젠 조금만 사랑해볼게 이러지 마 날 떠나가지 마 이러지 마 날 울게 하지 마 사랑까지 바라지 않아 혼자 사랑하면 돼 받아주기만 해줘 제발 살고 너를 위해 죽어가 네가 나의 전부인데 살아야 할 이유인데 그냥 너만의 바보로 살래 이러지 마 날 떠나가지 마 이러지 마 이것만 잊지 마